세상에 흰 눈이 소리 없이 안 주며 예쁜 선물을 그리다 잠든 아이들처럼 가만히 두 눈을 감아요. 아주 작은 기적을 오늘 밤 기도해요. 내 맘속에 그대가 들어오던 날처럼 그대 맘속에도 내 사랑이 다가가기를. 그럼 이 겨울도 행복하겠죠. 안아요 그댈 보는 건 맘이 따뜻해지는 작은 촛불 하나를 가진 것과 같은 것. 세상에 그대가 있어 내겐 하루하루가 아주 멋진 선물 상자들을 여는 일인 걸. When the world is covered white on Christmas and the lights are bright on Christmas, 하얀 눈과 함께 나의 꿈도 이루어지기를. When the world is covered white on Christmas, 그대에게 제일 좋은 사람이 나인 걸 그대도 조금씩 알게 되겠죠. 마음이 따뜻해지는 작은 촛불 하나를 가진 것과 같은 것. 세상에 그대가 있어 내겐 하루하루가 아주 멋진 선물 상자들을 여는 일인 걸. When the world is covered white on Christmas and the lights are bright on Christmas, 하얀 눈과 함께 나의 꿈도 이루어지기를. When the world is covered white on Christmas, 그대에게 제일 좋은 사람이 나인 걸. 세상 가장 큰 행복은 함께하는 마음 속에 있단 걸 믿어요. When the world is covered white on Christmas and the lights are bright on Christmas, 착한 마음들만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When the world is covered white on Christmas, 그댄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인 거요.